최근 조선의 공업 출판사에서 잡지 조선건축 제100호를 발행했습니다. 잡지는 조선노동당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비롯해서 건축가들의 창작적 기량과 실무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건축 형성 및 과학기술 자료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잡지 조선건축 제1호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손길 아래 편집 발행되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건축 부문의 잡지 조선 건축을 편집 발행하도록 하시고 잡지의 편집 형식과 내용, 규격, 그리고 인쇄용 종이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었습니다.